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응답받는 거룩한 기도의 향이라.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때 이 성막을 세우셨죠.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성막뜰이 있고 그 다음에 뜰을 지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가게 되면은 또 지성소가 나오죠. 이렇게 성막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각 기구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계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했어요. 표현했습니다. 이 거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인데 원문은 스케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스케노. 이 뜻은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텐팅 영어로 하면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신령한 장막이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가지고 말씀했죠.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질 수가 있겠느냐. 이게 힐문했죠. 힐난했어요. 비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1절을 통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예수님이 바로 신령한 장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바로 앞에 속죄소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향단에 향이 올려져서 그 참 향을 피우게 됩니다. 이 향은 바로 기도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성경 보면은 향이 기도라 또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향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향수를 만들듯이 인간이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인간이 마음대로 향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마지막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향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에는 들어가야 할 재료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거룩히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0장 34절을 보니까 거기에 네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뭡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을 보니까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된다. 소금입니다. 소금이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각 향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합향이 있어야 된다. 소합향은 나무가 햇빛을 받을 때 그 속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진액을 말합니다. 나무가 햇빛을 받게 되면 그 진액이 물방울이 맺히듯이 솟아납니다. 이것을 소합향이라 하죠. 히브리 5장 7절 볼 때 예수님의 기도는 참으로 그 속에서 깊은 곳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소합향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 보면은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이 분출되어 나오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도를 올렸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에는 프로스페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단어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은 항상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 끊임없이 솟아나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용솟음 치는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소합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소합향의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 51편 12절의 다윗의 기도,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소합향의 기도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게 되면은 5분 내지 10분 지나면은 기도 제목이 다 떨어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한다면 5분 1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이라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한숨을 쉬게 되죠. 그러면은 옆 사람이 아이 당신 한숨 좀 그만 쉬라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그저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한숨 쉬진 말고 한숨 쉬는 대신에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불러요? 친아버지처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고 아버지의 거룩한 성호가 분출되어 나올 때 바로 그 기도가 소합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에베소 6장 18절이나 유다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소합향의 기도가 돼서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러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나감향의 기도. 나감향은 조개 껍데기 같이 연체 동물의 껍데기를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만든 그런 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가 부서지는 나감향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서지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뭐 세 번씩이나 마태복음 볼 때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 이렇게 연달아서 세 번이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없애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할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기도, 나감 향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감 향의 기도가 있어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나감의 기도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오해를 받거나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히거나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가루가 되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부서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사람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면은 그때는 좀 풀려. 그때는 좀 풀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와전이 되고 또 퍼지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털어놓기 전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아, 우리가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대 멸시하지 않겠다. 받아들이겠다. 여기에 상한 심령 또 상하고 참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바르라고 하죠. 상한. 이 단어에는 강조 수동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 그러니까 깨어진 심령, 단단히 부서진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심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가까이 해주신다. 가까이.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멸시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참 하나님만 가까이 해주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를 가까이 해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것들을 다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감향의 기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피크가 뭡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맡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업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반드시 선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풍자향의. 풍자향은 여러 가지 향 중에서 가장 냄새가 강력한 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강력한 풍자향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거기 보니까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는 아, 이 예수님이 힘들어 고생하시면서 기도하는 걸 보시고 하늘의 천사들과 사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강력한 풍자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고 참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한 풍장의 기도가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작불 한 개는 참 미미하죠. 약합니다. 그러나 장작불 여러 개가 모이면은 불이 점점 세져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죠. 사도행전 보면은 그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나 12절 볼 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툭 치는 거예요. 응?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를 묶고 있더니 쇠사슬이 다 벗겨졌다고 그랬어. 뭐 자기가 사람이 힘을 써서 벗겨질 수가 없는 쇠사슬이죠. 이렇게 강력한 풍장의 기도는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이것이 강력한 풍장의 기도입니다. 마음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중노동이고 기도는 전쟁이요 투쟁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12절 13절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전심으로 땀 흘리고 힘 써가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유향이 있어야 됩니다. 유향은 희다는 뜻에서 유래된 그러한 향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0장 3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속되, 마지막에 유향이 나오죠,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실로 깨끗한 유향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단 1%도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기도였습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 갈보리 십자가로 몰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저것들을 그냥 두나 봐라. 기어이 원수를 갖고 말겠다. 저것들 어디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이를 갈고 가슴에 칼을 잠품고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함이니이다. 알지 못해서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얼마나 깨끗한 기도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유향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기도는 깨끗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를 할 때마다 거기에 참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가죠. 내가 원하는 것, 이것 좀 꼭 해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제가 이거 바랍니다. 꼭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유향의 기도는 기도할 때 나의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의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향의 기도입니다. 야고보금 4장 3절 볼 때, 야고보 4장 3절 볼 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다 받습니까? 이 정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헤도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감각적인 기쁨,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기쁨을 위한 것이 될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진짜 우리가 소협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의 간절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기에 뭐가 추가되어야 되느냐.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 35절 보니까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했어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소화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기도는 성결한 기도, 거룩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특히 소금을 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히브리어로 강조 수동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하죠. 부패를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됐을 때 그 기도가 비로소 완성된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훌륭한 기도를 할지라도 성결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거하면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계속적으로 살다,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서 계속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사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 늘 푸른 동산 교회는 말씀이 거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계시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 교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의 세력이 우리 교회를 음해하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오늘 공부한 대로 소화평의 기도, 안에서 분출되는 기도, 마음속에서 나가면 내가 부서지는 기도, 풍자향, 강력한 기도, 유향, 욕심이 없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문제의 쇠사슬을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도의 향을 올림으로써 승리의 응답을 다 받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